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낯선 기분. 뭔지 모를 어지러움과 수 없는 이 답답함.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.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 시간은 흐르는 나는 하늘만 보네.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나를 자책하고 비웃으며 이 잠이 점점 비참해지는 너 없이 초라.